레디 액션 히스토리.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영화 하나와 함께 역사 여행을 하는 레디 액션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누군가는 머리 아픈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언젠가 역사의 한 조각이 될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또 현재 진행 중인 역사. 영화로 알아봅시다. 레디 액션 히스토리 아홉 번째 이야기는 킹덤 오브 헤븐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은 그곳. 마호메트가 알라의 기적을 체험한 성스러운 땅. 솔로몬 왕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신성한 장소. 예루살렘을 두고 벌어진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킹덤 오브 헤븐. 침통한 표정으로 아내의 묘비에 앉아있는 한 남자. 그는 대장장이 발리앙입니다. 발리앙의 아내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그에게 다가온 십자군 원정대의 지도자 고드프리. 그는 발리앙의 친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고드프리는 발리앙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군 원정대에 합류합니다. 그러던 이때 살인죄가 있는 발리앙을 잡으러 기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과 무력으로 싸우다 세상을 떠난 발리앙의 친부 고드프리. 발리앙은 그의 아버지의 기사자기를 이어받고 예루살렘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블랭의 영주가 됩니다. 그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원하던 십자군 세력이 사막을 지나던 아랍 상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는 이슬람과 예루살렘 간의 전쟁 조약 위반 행위였는데요. 이 소식에 분노한 이슬람의 지도자 살라딘은 20만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발리앙은 성 밖에 수비를 맡았습니다.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에서 발리앙은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도 전투에 나섭니다. 발리앙의 전투 직후 살라딘의 대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군 역시 진격하죠. 살라딘의 이슬람군은 패배를 모르고 보도행 사세의 예루살렘은 어느 때보다 강성합니다. 엄청난 적수를 가진 살라딘 군대를 물리치고 항복을 받아내는 발리앙 군대. 킹덤 오브 헤븐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배경인 십자군 전쟁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역사해설은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종교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동로마 제국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기사들이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원정군을 십자군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는 종교적 요인이 있음은 맞습니다. 이들이 차지하고자 했던 예루살렘은 유일신 사상인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성지로 삼은 곳이었죠.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봉건 영주와 하급 기사들은 영토에 대한 야망, 상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망, 농민들은 봉건 사회의 중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희망에서 전쟁에 호응한 것입니다. 아, 제후와 기사, 상인, 농민들이 종교적 열정뿐만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있었군요. 완벽히 종교적인 갈등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 아래에 있었던 곳인데 혹시 이곳에서 기독교 탄압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은 7세기를 기점으로 이슬람 세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없었는데요. 우마이야 왕조 때는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차별이 존재했지만 아바스 왕조에 들어섰을 때는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융합을 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어느 정도 인정됐기 때문에 유럽권 국가에서 성지 순례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유럽에서 점점 득세하고 기독교 측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 종교적 열망, 영토 확장, 경제적 욕망으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십자군 전쟁은 8차 십자군 전쟁까지 있잖아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은 어떤 전투가 배경인가요? 킹덤 오브 헤븐은 십자군 전쟁 중 기독교 군대의 가장 큰 패배인 하틴 전투를 배경으로 합니다. 1차 십자군 전쟁에서는 십자군 군대의 기습 공격으로 무슬림 세력은 쉽게 제압됩니다. 성지 탈환에 성공한 십자군은 십자군 국가를 이 지역에 건국하는데요. 하지만 십자군은 타 종교를 이단으로 몰고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박해합니다. 또 십자군 군대는 이슬람 민간인을 이교도라며 약탈하고 학살하죠. 그렇게 종교 간의 갈등은 더욱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2차 십자군 원정 하틴 전투 때 영화에서도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무슬림들의 영웅 살라딘이 탄생합니다. 살라딘은 이슬람권을 주축으로 거대하고 강력한 동맹을 결성하는데요. 살라딘은 기독교 세력의 예루살렘 왕국을 멸망시키고 다른 십자군 국가도 하나씩 정복해 나가죠.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두고 일어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전쟁이 하틴 전투입니다. 네, 찾아보니까 살라딘의 무슬림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사자왕 리처드, 프리드리히 1세, 필리프 2세 군주들이 연합하고 십자군에 합류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십자군의 군사 수준은 강력했지만 뚜렷한 우두머리가 없어 원정에 실패합니다. 하틴 전투의 결과로 십자군 군대가 대패하게 되고 예루살렘 왕국은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내주게 되죠. 그렇군요. 사실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들이 패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십자군 참여를 호소한 교황의 세력은 약화됐고 전쟁에 장기간 참여한 제후와 기사 계층이 몰락해 봉건제가 흔들리고 왕권이 강화됩니다. 또 이슬람권은 십자가를 사악한 악으로 여기게 되면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현대 중동의 시대 정서가 형성되죠. 네, 사실 지금까지도 종교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신이 정말 존재할까? 신이 있다면 누구를 위한 신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종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있죠. 발리앙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살라딘은 아무것도 아니지, 모든 것이기도 하고. 저는 이 대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맞아요. 저는 성직자가 나는 신앙을 믿지 않는다. 모든 종교에서 광신도들의 광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도 많은 살인자들의 눈에서 도를 넘은 신앙을 보았다. 라는 대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종교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 십자군 전쟁을 다루는 영화들은 특정한 영웅에 초점이 가 있지만 킹덤 오브 헤븐은 십자군의 패배를 다뤘다는 점에서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또 그 당시 아랍 문명의 발달된 모습, 십자군끼리의 정치적 충돌도 볼 수 있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영화를 보면서 역사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김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영화 킹덤 오브 헤븐 어떠셨나요? 사랑, 절망, 종교, 철학, 권력 등 인생의 모든 게 들어있는 영화. 얼마 전 디렉터스 컷으로 재개봉했는데요. 오늘 저녁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관람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에도 레디, 액션, 히스토리와 함께해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역사 해설가 민다인이었습니다.